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만약에라는 건 날씨는 청명. 이 날저기를 펼친 분께 오늘 이 글이 아침 시간에는 처음 읽어드리는 날저기겠네요. 아직은 어두운 하늘과 가을이 코앞에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선선한 바람이 글루미한 제 기분을 조금은 낫게 해주네요. 학교를 한참은 다닌 것 같은데 아직 개강 둘째 주라니. 아니 그리고 추석 연휴는 왜 아직도 이렇게나 먼 거래요? 아주 그냥 천근만근 몸이 축축 처지는 수요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제가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럴 때 너무 혼자 갇혀 있으면 더 꿀꿀해져요. 설마 아직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에이, 남의 일기장을 엿볼 수 있는 건 흔한 기회가 아닐 텐데요. 수요일 아침 시간,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전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간직한 사람이랍니다. 악동뮤지션의 러블리.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다 젖어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TV 대회를 매일 봐도 좀 같이 빌게 빌게네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 같이 월월월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게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어색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주먹거리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걸 찾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깊어주고 될게 빈털털이 주빌라테 박수가 채 안 봐도 누가 big enough to say 비타민유가 필요해 만들 어쩌세 돌아게 작은 무늬 벌집 분원해 Honey help, honey help So lovely da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me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저는 엄청난 MBTI N인 사람이어서요. 만약에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만약에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등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만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회색 정장에 회색 중절모를 쓴 남자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저는 시간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시간을 대출받아 과거로 돌아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갈 기회를 잡을 건가요? 글쎄요. 저는 두려움이 앞서서 아 괜찮아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아, 당연히 가야지. 나에게만 주어진 기회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네요. 3 필터의 오리날다. 저는 이렇게 만약의 가정들을 재밌는 농담으로만 여겼는데요. 한 스포츠 스타의 인터뷰를 보고 이 만약에가 감동과 교훈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스포츠 스타가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전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입니다. 작년에 22년간 몸담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하신 분이죠. 유튜브를 보다가 은퇴를 앞두고 찍은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수많은 질문 중에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면 투수를 할 거냐 야수를 할 거냐는 거였죠. 전 그래도 엄청난 타자였는데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타자를 고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야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도 은퇴 후 사직구장을 찾으면 다시 야구가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오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야구를 너무 사랑하고 그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헤어지자고 말하려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와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고마웠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걸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띤 네 얼굴 보면 말할 수 없어 내가 과거로 돌아가기 싫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이대호 선수의 이유는 야구 인생에 있어 후회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대호 선수를 보니 너무 멋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겠는 거 있죠. 나도 이후에 걸어온 분야에서 물러날 때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후회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하루하루 나의 24시간부터 소중히 알차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제사전에 만약에, 나중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호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적게 된 날적인데 역시 쓰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거기서 또 깨닫게 되는 점이 있네요. 이게 날적이의 힘일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날적이를 가져보는 걸 추천할래요. 아이쿠, 이제 펜잉크가 떨어져 가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9월 6일 하지민 쌤.